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여전히 같아요. 이런 날 보면 어떨까요? 쉽게 돌아서도 쉽게 멀어져도 쉽게 잊지 못한 그대 알아요. 여전히 이런 날 아직도 이런 날을 본다면 바보라 하겠죠. 원하고 원해요. 그리고 하나 아프고 아파도 그래도 한번 닳고 다라진대도 눈물이 마르지 않아도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대도 한번 살다가 살다가 적어도 너무나 그댈 잊고 사는 건 이미 나를 잊은 채로 살고 있을까. 지금 다시 눈이 내리지만 아무 말도 없는 건 그댈 보고 싶은 마음에 난 다시 생각하지만 잘 지내고 있는지 아픈데 없는지 항상 몸 조심하라고. Oh, 믿기 힘들겠지만 모든 게 나와 처음이었어. 사소한 것들부터 모든 게 다 새롭고 행복했어. 용기 추억 어디 가든 행복한 미소 지울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안녕 내 마지막 그대. Merry Merry Merry Christmas. 하얗게 물든 세상 속 당신은 행복하겠지 할 생각하겠지 널 볼 수 있을까 단 한 번만. Merry Merry Christmas 내게 선물로 두 손 잡고 함께 할 수 있을까 꿈에서 알죠. Oh, 거리에는 온통 행복해 보여 지난 우리 모습 같아서 가슴이 울컥거리는데 이제껏만 같아 내가 놓친 게 뭔지 Merry Christmas 내게 선물로 두 손 잡고 함께 이젠 조금 더 가까워지길 오늘 내게 와줘요. What about us? 우리 함께 보내는 하얀 크리스마스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 Let's go. Come on, girls.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새하얀 옷을 입고 알록달록한 둘이 불빛 아래 반짝이는 거리로 귓가에 맑은 종소리

제대로 찾을 수 없다고 나를 슬쩍 갔던 바람이 말했나봐 어딜 가도 그냥 모습 볼 수가 없다고 내게 말했나봐 어딜 가냐고 말을 하라고 자꾸만 재촉하는 바다가 결국엔 나처럼 눈물이 되고야 말았어 하얗게 내린 바다의 눈물로 이 모습 만들어 그 곁에서 누워 네 이름을 불러봤어 혹시 잃어볼까봐 녹아버릴까 걱정이 됐나봐 햇살을 가린 구름

같은 소리 없는 고백과 저 멀리에 잡을 수 없는 그녀가 마지막 상상 안에 저 상황 이제 현실로 그대 데려와 사랑했던 거죠 얼마나 나를

찬바람마저 설레이게 해. 처음에 사랑인 줄 모르고 내 맘 왜 이런 줄 모르고 너무 늦게 왔잖아. 가슴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내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니까 하늘이 허락하는 그날 우리 다시 만난다면 말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그런 나와 닮은 것이 많은 아픈 사람이죠. 사랑 따윈 배워보지 못해 잘 알지 못할 걸 나는 알죠. 하지만 그대란 사람 내 운명인 걸 느끼죠. 하얀 눈꽃처럼 여린 나의 사랑

널 잊으라 하나 잊을 수 있니 내 색조차 할 수 없었던 내 무단함 그 사랑에 밤새워 울며 슬퍼했어 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어둠의 추억 때문에 아침을 맞을 수도 없어 오, 이제와 너의 사랑을 기대하기에 너무 늦은 이별 앞에서 느껴지지 않는 너의 그 작은 입술이 Once again, it's a lonely Christmas. I don't wanna be alone. All I'm asking is here, I wanna be loved. There's so much more. Where's my love? It's a lonely Christmas. I now wanna be with you. Hold you close and watch me snow. Christmas. Where's my love? It's lonely Christmas.